기억이라도 내 생각하도록 해. 날 씹어버려도 돼. 결국엔 난 네 껌딱지니까. 뛰었다 멎었다 네 손에 달린 박동. 말할까 말까 타이밍을 보고. 능청스레 뱉은 말과 달리 얼어붙은 몸. 넌 처음으로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. 계속 그렇게 싫은 척 해봐봐 baby. 난 매번 더욱더 네 눈에 거슬리고 싶어. 이 시야에 깊게 깊거리게 어디 있든 튀어 보이게. Light the poppin' in your eyes. 네 눈에 거슬리고 싶어. Keep your eyes on me, don't stop. 날 또 바라봐줘. 내 맘말로 난 못 참겠어. 네 눈에 거슬리고 싶어. Yeah, it's okay. Don't lie me if you can. 예상 같은 건 아니 너와 나의 알고 straight. 거짓는 맘 부작용인 건가. 너 말곤 전부 초점이 나가. 계속 그렇게 싫은 척 해봐봐 baby. 난 매번 더 더욱더 네 눈에 거슬리고 싶어. 이 시야에 깊게 거리게 어디 있든 튀어 보이게. Like I'm popping in your eyes. 네 눈에 거슬리고 싶어. Keep your eyes on me, don't stop. 날 또 바라봐줘. 내 맘을 더는 못 참겠어. 네 눈에 거슬리고 싶어. 사실 네 웃음 한 번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길 반복해 오늘도. 너의 모든 시선을 뺏고 싶어 나. 이 시야에 끄끄끄 거리게 어디든 끄끄끄 보이게. Like I'm popping in your eyes. 네 눈에 거슬리고 싶어. Keep your eyes on me, don't stop. 나도 바로 봐줘. 내 맘으로 난 못 참겠어. 네 눈에 거슬리고 싶어. 싫은 척 해봐봐 baby.